나는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한다. 그 기도는 항상 나를 따라다녔고 평생 나와 함께 했다. 하나님, 9살 난 아들에게 물려줄 것이 이 낡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땅을 떠나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지켜주시고 부자나 높은 사람이 되기보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여, 19명의 아이들을 낳고 돌보는 매일이 분주하고 지치지만 부엌에서 하루 한 시간 주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되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13년 동안 죄악과 방탕한 삶을 살던 아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죄인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신 아버지여, 이제 그 아들로 하여금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평생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저 혼자 어린 구남매를 키우는 것은 불가능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제 아이들이 주의를 철저히 지키고 늘 성경을 배우며 그 진리 안에 살게 하시고 비록 가난하지만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개라고 하셔도, 아니 그보다 더한 취급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제 딸, 귀신 들린 제 딸만 고쳐주시옵소서. 이 찢어지는 어미의 마음을 불쌍히 보시고 깨끗이 고쳐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가난도 무지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고난도 아픔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갈증도 배고픔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어머니의 희생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거칠고 투박한 손을 모았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차갑고 딱딱한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뜨거운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는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희생을 알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여, 어머니들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도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 평생에 기도의 유산, 말씀의 유산을 물려주는 믿음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변화시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기독교는 사람을 비참하게 만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보통 이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우리를 사악하게 만든다고요? 기독교가 우리를 얼마나 높은 자리로 승귀시켜주는지 한번 보십시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원수들에게는 행복을 잔뜩 안겨주시고 자기 가족에게는 애통함만 잔뜩 안겨주신단 말입니까? 그 그의 원수들은 기쁨과 환희를 누리는데 그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슬픔과 사악함을 이어받는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 분깃도 갖고 있지 않은 죄인은 자신을 가리켜 아주 부유하여 행복하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마치 돈 아픔도 없는 거지들처럼 애통하게 된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즐거워할 것이며 우리의 유업 안에서 기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물론 징계의 막대기로 매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위해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 보내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보혜사의 도우심을 받아 여호와의 구원받는 백성들인 우리는 그 구원으로 인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신랑 되신 주님께서 신부인 우리가 끊임없이 슬퍼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물론 그의 지체로서 비록 머리 대신 주님께서 고난당하셨던 것처럼 한동안 고난은 받겠지만 우리는 심지어 지금조차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축복을 그 복을 하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위로하심 적지도 작지도 않는 그 성령의 위로하심 속에서 우리 유업이 진실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영원한 기쁨을 유업으로 받은 우리는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그것을 미리 맛보았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그 일출을 알리는 기쁨의 광선이 있습니다. 저 바다 너머에 우리의 부요가 있습니다. 든든한 기초로 이루어진 우리의 도성은 강 건너 저편에 있습니다. 영계로부터 비춰오는 영광의 빛들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우리에게 계속 전진하라고 촉구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라는 오늘의 말씀은 정말 우리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대신 주고 난 받으셨네. 고백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들을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 다시 한번 우리들을 빛으로 부르신 승리하리라.